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be me. I wanna be the more boy. Let me see. I got a big dream. Yeah. Ooh, 매일 설같이 내가 어디 갔지 갔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Yeah. 발 밑에 그림자 구글 스케보니 더 커지잖아. 도망쳐봤잖아. 따라오는 저 빛과 비대하는 내 그림자. Woo. 두려워 너가 남은 게 난 무섭지.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 여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여. 나의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단 걸 이제 알겠어. 때론 도망이 자선이란 걸. 사람들은 뭐 말하지. 저 빛속은 찬란하네. 근데 내 그림자는 되는 더 커져. 나를 삼켜 괴물이 돼. 저 위로 위로 또 위로 위로만 가다 보니 여긴 어지러워. 더 위로 위로만 가는 신혼 무사히 바람대로 높게 나고 있는 순간 저 내려지는 빛에 더 커진 그림자. Please don't let me shine.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fly. 이제는 두려워.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공교롭게 노려도 장군이잖아. Please don't let me shine.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fly. 이제는 무서워. Don't let me shine. I wanna be the top. I wanna be a rockstar. I want it on mine. I 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go win. I wanna be. I wanna be a rapper. I wanna be the top. I wanna be a rockstar.